바뀌는 세라믹 램프를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램프는 금이 같고 결국 그 램프는 켜면 빛이 새어나와서 램프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것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의 맥도날드는 금이 간 부분이 잘 보이지 않도록 램프를 돌려서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부모님이 그 램프 가까이 가시기만 하면 그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탈로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거 네가 그랬니? 네라는 대답과 함께 변명을 시작하는데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듣고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갑자기 일어나서 램프를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생각한 그 엄마는 그 들고 나간 램프를 다시 가지고 와서 강력 적잘체를 발라 식탁 위에 고스란히 올려 놓았습니다. 램프는 깨어진 모양은 갖게 되었지만 빛이 새어나가지 않아 원래 램프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맥도날드의 엄마는 이 어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누구에게나 부서진 삶의 흔적들은 있단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진 그곳은 깨어지지 않은 것보다 더 강하게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깨어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부분들이 붙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는 한순간의 도덕적인 실수로 인하여서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미 자기의 내면 상태와 신앙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무너진 삶의 영역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내면을 재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쓴 책이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영역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내면이 아니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미래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져 있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들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내면도 그렇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마저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늘부터 보게 될 느헤미야는 그 어떤 성경보다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제부터 보게 될 느헤미야서가 진행되는 동안에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재건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내면과 신앙, 우리의 비전,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재건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무너진 것들, 이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즉 이 시대 가운데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무너진 영역들을 세울 수 있는 그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곳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너진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 그 무너진 것들을 세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에도 세울 수 없었던 그것을 그 위대한 일을 52일 만에 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자,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뭘 물었습니까? 형편을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누군데 굳이 남아있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까? 그가 무슨 뭐 국무총리라도 됩니까? 아니면 그가 무슨 총독이라도 되나요?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자 느헤미야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가랴의 아들이었다. 이 하가랴가 무슨 뜻이 있는가? 여호와가 자취를 감추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가 어둡게 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즉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하가랴가 이렇게 지어졌다는 건데 그 부모의 이름을 하가랴 여호와의 자취가 감추어졌다. 여호와가 어둡게 했다라고 그 할아버지가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벨론 성이 그 할아버지 시대 때에 함락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지역이 너무나 다 무너지고 그 할아버지 시대 때에 그 성이 다 함락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하가랴 여호와가 어둡게 했다. 여호와가 그렇게 자취를 감추었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하가랴가 다른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취를 감추었지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망해진 이 나라, 이 민족 그때부터 다시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살아라라는 뜻으로 하가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이민 3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할아버지가 끌려갔고 아버지 세대를 지나고 그리고 나서 그 땅 가운데 태어나서 자란 이민 3세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내는 미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이민 2세들을 보아도 어떤 느낌들이 있느냐? 미국 사람 같습니다. 마인드가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려요. 제가 필리핀 선교를 이제 미국 1.5세, 한 2세 정도랑 같이 갔는데 패러다임 자체가 틀립니다. 저녁이 되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단기 선교를 가면 다 같이 자유시간이 저녁 때 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같이 놀거나 하는데 이제 필리핀 세부로 갔습니다. 푸른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비키니를 이렇게 갈아입고 공동체가 갔는데 이렇게 유유자적한 삶을 이렇게 누리면서 막 이러는 거 보고 야 저기는 진짜 미국 사람이구나. 그래서 미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뭐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게 뭐냐면 바나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겉에는 노란데 까부면 속은 하얘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정말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는 몇 세였습니까? 3세였습니다. 3세. 게다가 그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타국에서 성공한 이민 3세였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왕궁에 있었다는 거예요. 왕궁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왕궁,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던 엄청난 금보화가 있고 황금으로 그렇게 덧입혀져 있던 그 왕궁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의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는 노예였지만 포로 신분이었지만 다른 누구도 이룰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그의 후손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궁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유다와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포로로 돌아가서 고국 가운데에 그렇게 돌아가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고생해서 이제 겨우 출세의 발판을 마련한 3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의 마음과 형편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 있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모처럼 만에 잡은 기회입니다. 아니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조금만 더 출세해서 조금만 더 성공해서 그렇게 좀 편하게 안락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관심이 어떤 거에 있습니까? 여성분들 관심이 뭐에 있으십니까? 에스테틱에 있습니까? 몸매 만드는 거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에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에 있으신가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저처럼 부족한 목사는 어떻게 하면 150만 원짜리 차를 조금 더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관심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직 포로 가운데 돌아간 자기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그의 아버지 하가랴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붙여준 그 할아버지의 신앙. 너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포로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니까 너 기다려야 돼 라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았던 할아버지와 포로로 끌려간 이 세상 가운데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너 출세해야 돼 라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 이곳을 세우시고 살릴 것인데 그거 준비하며 공부해야 되고 그거 준비하며 노력해야 되라고 가르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벌, 출세, 더 많이 갖는 것,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런 부분 영역뿐만 아니라, 아니 그런 영역이 아니라 무너진 곳 가운데 관심을 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무너진 곳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지는 무너진 곳에 관심을 드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무너진 곳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너진 곳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관심 갖게 되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관심이 무엇에 있느냐는 이 사람이 지금 뭐에 기도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관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이민족과 새롭게 시작된 이제 문재인 정부와 무너져간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열심히 날마다 무릎 꿇고 선교사님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매일 혹시라도 나만, 내 미래, 내 가정, 내 직장만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건 아니죠. 특별히 담당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밤낮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뭐냐라고 하면 기도는 관심입니다. 관심. 바꿔서 이야기하면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자, 그가 슬퍼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저 조금만 더 출세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수상궁 들어왔으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 저 조금만 더 높이만 올라가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왕의 눈에 들어서 출세의 길 열리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긍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의 삶들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내면이 무너져버린 그들 가운데에 자기의 힘으로도 자기 스스로도 지킬 수 없고 자기의 미래도 알 수 없고 아니 자기 가족도 지킬 수 없어 환난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뭐 한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기도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굉장히 힘들게 사시던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스승의 날이 되었다고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조그만 이렇게 종이 가방 하나를 이렇게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에이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형편 뻔히 아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고 아예 아니에요 하고 놓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데 그때가 되는데 이제 마음이 제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상품권이 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들어 있는데 제가 형편이 이분이 너무나 안 좋은 걸 아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이 집사님이 또 어려워져 가지고 또 이제 다른 데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남편분은 또 딴 데 가서 일하시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무너진 이 집사님의 영역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새벽 예배를 나가도 특별히 새벽 예배 나가서 졸기 바쁜 이중구 목사가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잠도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집사님의 가정을 좀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며칠 때에도 하나님 이 사람의 이 집사님 하나님의 딸이라니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나타나서 저한테 뭘 주고 가는 거예요? 선물을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는데 목사님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잘 열심히 살고 있고 곧 회복될 것입니다. 저희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 아시니까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걱정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겠죠. 됐겠죠. 그런데 그 일이 얼마 있고 나서 다시 회복되어서 가족들이 뭉치고 또 다시 그 교회 가운데 열심히 섬기는 일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준 상품권은 저한테 단순한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만든 하나의 요소였고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성벽이, 신앙이, 믿음이, 터전이 무너진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곳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재건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무너진 그 영역을 기도를 통해 재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는 무너진 곳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너진 곳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가 여기 무너졌네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너진 영역들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무너진 것들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세워집니까? CG처럼 막 이렇게 촤악 해갖고 막 이렇게 갑자기 세워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무너진 곳에 일하게 하는 사람들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의 지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형성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머리는 생각을 하고 뜻을 정하고 명령을 합니다. 물을 먹고 싶구나 명령을 했습니다. 머리가. 그럼 이것들 행하는 건 무엇입니까? 손과 다리와 입.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무너진 곳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누군가 헌신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 셀모임 가운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 가운데 관심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관심은 아닙니다. 또한 기도하는데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헌신하지 않아. 그럼 그거 역시도 진정한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진짜 열심으로 기도한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잘하고 지적하고 그냥 인사치레로 기도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참여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정 위에, 나라 위에, 셀 위에, 우리 청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너진 가정 위에, 삶 위에, 청년 교회 위에, 아니 셀 위에 비판만 하고 조금 더 뭉쳤으면 좋겠다, 조금 더 친밀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 위에 기도하고 그것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들 정말로 헌신하고 있으십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위해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술관원이 됐습니다. 술상무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오늘날에 굉장히 유명한 임종석 씨가 그 자리에 올라서 논란이 되어 있는 비서실장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차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처음에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거리가 한 1km 정도 되는데 걸어갈까 하는데 언덕을 이렇게 좀 지나서 교회까지 가는데 걸어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차를 사긴 싫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자전거를 하나 사야 되겠다. 운동도 될 겸. 근데 자전거를 사서 가려고 했더니 언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아가 조금 더 많은 자전거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디자인이 조금 더 좋은 걸 사려고 하다 보니까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짜리 자전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50에서 60이면 오토바이 택트 하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오토바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면 조금 더 하다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갔어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00만 원이면 중고차 하나 사겠는데 이제 이 상상이 들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BMW를 보고 있더라고요. 돈은 20만 원밖에 없는데 요 이거 사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옆에서 아유 가시가지 한다 말이더니 이렇게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 폐차한다는 30만 원짜리를 제가 차를 이렇게 또 이렇게 빵빵이 되지 않는 그 차를 지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 사람은 더 높은 자리 가운데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서 뭘 하느냐?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 무엇 원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왕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유다 땅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무너진 것들을 저로 좀 건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로의 찬스가 왔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너진 곳을 위해 기도하던 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무너진 곳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곳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무너진 곳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무너진 곳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무너진 곳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삼내 성결교회에 문형일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갔다가 생선을 샀는데 생선 말아주는 누런 봉투를 펴봤는데 거기에 신문지였습니다. 신문지에 전주예수병원에서 맹인의 눈을 뜨기 위해 하기 위해 죽은 사람의 눈을 삽니다라는 말을 들어 죽은 사람의 눈을 삽니다. 그래서 이는 막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내를 부르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나 눈 팔 거라고. 야, 이 사람이 미쳤냐고. 나 눈 팔 거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건축이 지금 중단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 인간이 미쳤다고. 미쳤다. 밥도 안 먹고 단식 투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포기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 문영일 집사님이 어떻게 하냐. 찾아갑니다. 이 신문 누런 생선 냄새 나는 봉지를 들고 예수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눈을 팔려고 이렇게 검사를 대기하려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이 부인이 옆에서 너무 서럽게 엉엉 우니까 지나가던 이 병원의 원장이 찾아와서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나왔길래 이렇게 서럽게 오나 싶어서 무슨 일입니까? 이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교회 건축한다고 지금 눈을 팔겠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선교사였는데 깜짝 놀랐고 지금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보시라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굳이 교회가 어려운 건 알겠지만 눈까지 그렇게 팔면서 교회 가운데 그렇게 과하게 좀 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저희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와서 희생하고 있는 거 아니신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물론 그야 그렇죠. 그렇다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 희생해 주신 주님을 위해 두 눈 중에 한 눈을 희생하는 것이 지나친 희생이겠습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밤새 눈물로 보내고 결국은 이사회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눈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으니까 이야기하겠죠. 안 팔았고 대신에 병원에서 본부에 요청을 해서 본부를 통하여서 그 지어 중단되었던 교회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불편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요, 이 나라 이민족이 폐허가 되어 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누군가의 과하고 지나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무너진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아니 여전히 무너져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느 영역들을 보면서 저는 왜 그 지나친 헌신이 사무치도록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헌신하는 그 사람, 그 느헤미야만 있다면 무너진 이 나라의 민족, 한국 교회,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